숭고한 인민관을 존품으로 지니시고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역사를 수놓아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높이 칭송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원동분원 대표단 단장은 조선 방문기간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이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 총동원 총집중되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피해복구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가슴 뜨거운 현실을 목격했다고 하면서 인민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혼연일체의 장엄한 화폭을 펼쳐놓았다고 격찬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청년협회 대표단 단원은 세상에 인민을 위한다고 하는 국가 지도자들은 많고 많아도 김정은 동지와 같이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바쳐가시는 분을 역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소년야영단 단장은 조선의 그 어디를 가나 모두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 뿐이라고 하면서 체류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김정은 영도자의 인민중시 정치와 숭고한 인민사랑을 폐부로 절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